태양절의 즈음에서 여러 나라 단체들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특집했습니다. 태양절 경축 메이코 전국준비위원회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영상 사진 문헌들을 모시고 위대한 수령님의 고귀한 한평생과 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의 정력적인 용도를 칭송하는 글들을 편집했으며 태양절 경축 마자르 준비위원회는 세계의 위인 김일성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습니다. 나이지리아 김일성 김정일주의 연구 전국위원회는 일본의 한 저명한 언론인이 어버이 수령님을 만나 뵙고 그의 숭고한 인민적 풍모와 한량없는 도량에 감복한 데 대하여 전하는 글을 게재했습니다.